나는 너만 보여줘. 아무것도 필요 없어. 함께 할 수 있다면 참 많이도 싸웠죠. 별거 아닌 것들로 돌이켜 생각해보면 내 눈썹만 나와요. 가끔 네 소식이 궁금해 죽을 것 같지만 이제야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이잖아. 아직 너를 잊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